우리가 딱 1년만 더 늦게 만났더라면 너는 지금 내 손잡고 있을까? 우리가 딱 1년만 더 늦게 만났더라면 너는 지금 내 품속에 있을까? 우리의 잘못이야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이야 세워버린 그저 말로 날 수 없었던 마음속 어리들의 말상이야 그때는 더 어려서 어려웠어 너는 알아챙겠지만 너무 어려서 그때는 몰랐어 모른 척했어 사랑은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널 보고 싶은데 왜 헤어져 너 없이 난 되고는 너 없이 난 돼 그런 우리가 왜 헤어져 딱 1년만 우리가 딱 1년만 더 늦게 만났더라면 너는 지금 내 손 잡고 있을까 우리가 딱 1년만 더 늦게 만났더라면 너는 지금 내 품속에 있을까 이제 알아 우리의 문제가 뭐였는지 우린 어렸고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달라질 건 없겠지만 하나 후회되는 건 마지막에라도 그냥 안아줄까 그랬나 봐 가지 말라는 너의 말에 사랑한다는 너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던 그날에 내게 꼭 전해주고 싶어 하지 말라면 그냥 가지마 사랑한다는 그 말 참지마 하지 않았었던 건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였던 걸 우리가 딱 1년만